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나종합 뉴스 박민규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스마트폰 해킹 상품을 구입한 이탈리아 해킹팀과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에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발언 이후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의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새 원내대표의 수도권 4선 중지인인 원유철 의원이 정책위원회 의장에는 3선의 김정훈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메르스 파동 이후 중국 관광객이 한국 재방문을 꺼리고 체류 기간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남과 동두천, 춘천 등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스마트폰 해킹 상품을 구입한 이탈리아 해킹팀과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은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을 계기로 자체 개발한 이동식 도청 장비, 카스 등을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2010년부터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라 불리는 해킹 프로그램 구입 협상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탈리아 해킹팀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 업무를 대행한 나나테코와 주고받은 이메일에 따르면 당신의 고객이 해킹 시연을 원하는데 온라인 시연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객은 바로 국정원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이탈리아 해킹팀은 2010년 12월 7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정원과 첫 접촉을 갖고 해킹 프로그램 시연을 벌였습니다. 나나테크 측은 시연 일주일 뒤 이탈리아 해킹팀에 이메일을 보내 고객이 휴대폰 해킹 프로그램의 총 견적을 원한다고 문의합니다. 또 해킹 프로그램을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 방식으로 받으려면 독점 공급자 증빙서가 필요하다며 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국정원과 해킹팀은 이후 삼성 갤럭시폰과 갤럭시탭 등 다양한 모바일 제품 해킹 프로그램을 거래한 사실이 이메일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이 불법 소지가 다분한 해킹 프로그램을 들여와 무차별적 사찰을 벌였을 가능성이 큰 대목이어서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는 오늘 오후에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합니다. 야당은 이르면 오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서 공세를 이어나갈 태세입니다. 국회에서 이용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의혹 파문의 여파가 결국 국회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는 원래는 결산 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국정원의 스마트폰과 카카오톡 해킹 의혹이 주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우선 밝힐 부분은 국정원이 지난 2012년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으로부터 RCS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운용해왔다는 의혹입니다. 야당은 특히 국정원이 최근까지도 해킹을 해왔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할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입니다. 국정원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시 활동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왔고 6월 29일까지도 관련한 업체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해킹 프로그램을 유지해왔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카카오톡 불법 사찰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 주로 정보위원들을 중심으로 위원을 선임한 뒤 첫 회의도 열 계획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해킹팀의 이메일 400기가 분량을 입수해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완료되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이용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언급하며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한 특별 사면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 등 모두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대기업 총수의 포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언급한 맥락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광복 70주년인 올해를 대한민국 제도약 원년으로 만들고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면의 성격을 국가발전형, 국민 대통합형으로 규정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 생계형 사범이 대거 포함돼 특사 대상이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특별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 사면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하지 않겠다며 발언 그대로 이해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결국 사면을 지시한 박 대통령이 앞으로 조성되는 여론과 국민적 공감대를 보고 대상자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역대 정부의 사면 남발을 비판하며 사면의 필요 조건으로 강조한 것도 바로 국민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였습니다. 국민 여론이 경제인 사면의 중요 변수란 얘기입니다. CBS 뉴스 김학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은 김 대표의 취임 1주년과 새 원내 지도부 선출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새 원내대표의 4선의 원유철 의원을 정책위원회 의장의 3선의 김정훈 의원을 합의 추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신임 사무총장의 황진하 의원, 1사무부총장과 2사무부총장의 각각 홍문표 의원과 박종희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지난 4일 울릉도 근해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 5명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선원 2명이 오늘 오전에 북측에 인계됐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11시쯤 판문점에서 북한 선원 2명을 북측에 송환하는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선원 가운데 3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은 5명 전원 송환을 요구해왔습니다.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되면서 그리스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사면 초과 상태에 놓인 그리스가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백기투항한 모습인데 실제로 구제금융을 받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까지는 아직 여러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조태임 기자입니다. 그리스의 향후 3년간 860억 유로, 우리 돈 약 108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유로존 정상 간 협상이 타결되면서 그리스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그리스는 실제적인 국가 부도 위험을 줄이고 유로존 탈퇴라는 파국도 막았습니다. 하지만 구제금융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연금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 긴축안에 대한 입법 처리는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위한 전제 조건인데 당장 그리스 의회와 국민의 반대가 심해 채권단의 요구대로 강도 높은 긴축안이 내일까지 그리스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국민투표라는 초강수까지 두며 긴축에 반대하던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독일의 강력한 주장에 물러난 꼴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또 독일을 비롯해 그리스에 대해 부정적인 국가 등 유로존 국가들의 의회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구제금융을 받더라도 그리스의 부채 탕감이 거부되고 상환 기간만 연장되면서 채무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든 위기가 재발하면서 또다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문제가 고개를 들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다시 찾으려 하지 않고 국내에서 머무는 기간도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백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관광객, 유커들이 한국을 다시 찾는 일이 줄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방한한 유커의 재방문자 비중이 15%에서 11%로 감소했고 머무는 기간도 10일에서 5일로 절반이나 급감했습니다. 송용주 한경연 박사입니다. 우리도 양적 확대보다는 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저가 패키지를 근절하거나 마이스 같은 고부가치 상품을 확대하는 등 질적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유커들의 관광은 쇼핑에 치우쳐 있고 방문 권역도 서울, 제주에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찾는 유커 숫자는 지난해 600만 명을 넘어섰고 곧 유커 1000만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경연은 예고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유커들을 겨냥해 비자 면제를 확대하거나 단체 관광객 비자, 복수 비자, 가족 관광 비자 등을 내주는 특단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세비야의 경우는 중국인 친화도시를 선언하고 유커만을 위한 핵심 거점 도시화를 추진할 정도입니다. 종식선을 앞둔 메르스 사태는 관광시장 흐름을 바꾸는 좋은 기회라며 한경연은 중국 고소비층인 20, 30대 신세대를 겨냥한 상품을 개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CBS 뉴스 조백근입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이 전격적으로 합의되면서 또 하나의 거대 은행 출범이 가시화됐지만 역시 성패는 한 지붕 두 가족의 화학적 융합에 달려 있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어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외환은행 노조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서명한 이번 합의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박근배 부위원장입니다. 하나금융지주의 회장이 오늘 나와서 노동조합위원장과 합의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신뢰의 문제를 조금 더 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약속을 했다라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을 목표로 한 통합은행 출범 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금융이 강점인 하나은행과 외환 전문성에 기업금융이 뛰어난 외환은행의 통합은 두 은행의 장점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두 조직이 얼마나 잘 융화하느냐입니다. 숙명여대 경영대학원 유효상 교수입니다. 조직이 워낙 상이한 이런 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합병하면서 상당히 좀 불협화음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잘 마무리를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은행 출범 불과 3년 만에 화학적 결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신한은행의 모범 사례를 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희진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내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2차 총파업 때 생산 라인은 정상 가동한 채 간부들만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조 간부 500여 명을 당일 4시간 파업을 벌이고 일반 조합원은 정상 조업하게 됩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 퇴선 유도를 하지 않는 등 부실 구조로 비난을 받은 전 목포해경 1, 2, 3정 정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전 경위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날씨를 김수진 기상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현재 경기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부터 다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벌써 동해안과 영남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30도를 넘어선 곳이 많은데요. 오늘 동두천과 춘천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치솟겠고 서울과 강릉, 대구 32도, 청주, 광주, 울산 3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 5도 이상 크게 올라서 무척 무덥겠습니다. 다만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만이 끼는 가운데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고요. 특히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서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서울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현재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난카가 금요일쯤 일본 열도를 남북으로 관통한 뒤에 이후 우리나라 동해산 쪽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는 강원 영동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CBS 노컷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 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아이패드 등 모든 스마트 기기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PC와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세계 각국에 사들인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신체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의 해킹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 속도를 높이던 스마트카가 제멋대로 고개 운전을 하더니 갑자기 폭발해버립니다. 집 안에 있는 CCTV가 사생활 감시 수단이 되는가 하면 해킹된 산소호흡기가 작동을 멈춰 살인도구로 변합니다. 영화 같은 일들이지만 현실이 될 가능성은 적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PC와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해킹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서라면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연결된 모든 기기도 마음대로 조작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TV나 세탁기, 자동차 등 이른바 사물인터넷도 해킹 대상에서 예외가 아닌 겁니다. 그 재앙의 전조로 볼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해킹한 디도스 공격은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분기까지 8차례나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물인터넷 해킹과 공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마땅한 방책도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근 종합분석팀장입니다. 제조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격에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이 된 그런 제품을 릴리즈하고, 이제 사용자들도 최신 업데이트해서 그런 걸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보안에 취약한 사물 인터넷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해킹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오늘 밤에 폐막식을 갖고 12일간의 열전을 마칩니다. 우리나라는 리듬체조의 손연재 선수가 3관왕에 오르는 등 양궁과 유도 등에서 금메달 47개를 획득해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사상 첫 종합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한미 간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합동위원회가 내일 오후에 회의를 갖고 탄저균 샘플의 배송사고 등을 논의합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탄저균 배달사고 경위 등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절차 등을 논의합니다. 화성 송산 국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위해서 외국인 카지노 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경기도는 화성 송산 국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재추진을 위해서 외국인 카지노 시설 허용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해서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성시 신회동 일대 조성 중인 국제 테마파크는 한류 콘텐츠를 살린 테마파크, 국내 최대의 워터파크, 영화 캐릭터를 활용한 호텔과 골프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올 상반기에 국민 생활 건강 안전과 관련된 주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단속해서 1,950억 원어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건축자재와 식기류, 전자담배, 유아용품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표시 방법 위반과 잘못 인식한 표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장례용품을 강매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개인묘지나 가족묘지 등은 도로나 철로 등으로부터 200m 이상,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받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경찰서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년 동안 가혹행위를 해온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5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29살 D씨를 수십 차례 걸쳐서 야구 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손발을 묶고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거나 인분을 강제로 먹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성기명, 임승선, 기술 천재복, 아나운서 박명규였습니다. CBS 나총합 뉴스, 명인제약 이가탄, 한국인삼공사, 쉐보레, 혜택강원 평창수, 직방, LG 디오스 제공이었습니다.